내가 전에 말했잖아요. 당신을 사랑한다고. 당신은 모르실 거예요. 얼마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줄. 터질 것 예연의 가슴은 당신이 내 곁을 떠난다면 나는 그때 멀리 저 가면 날마다 생각날 거야. 꿈길에 또 당신 모습은 언제나 떠나지 않아도 당신만을 생각해.